안녕하세요.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유민, 효쌤, 성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감사하게도 와 붙잡혀 왔습니다. 결국 나오실 줄 알았어요. 결국 나오실 줄 알았죠. 네, 저희 이래요. 붙잡으면 절대 안 나요. 자, 우리 또 첫 곡 듣고 와서 오늘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곡 소개시켜 주세요, 이민 씨. 네, 첫 곡은 청관웅의 지저스 제너레이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주 이름으로 강한 세대 사놓은 빌강한 믿음 갖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믿음으로만 사는 세대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정신 찬양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 견디기 힘든 시련에도 의연히 흔들리질 않는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정복할 세대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안고 And shout for freedom 모든 사람 주 볼 때까지 주만 위해 사는 We are the Jesus generation 기도와 동시 찬양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 견디기 힘든 시련에도 의연히 흔들리질 않는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정복할 세대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안고 And shout for freedom 모든 사람 주볼 때까지 주만 위해 사는 We're the Jesus generation 싸움이 지연해도 물러서질 않으리 승리의 그날까지 yeah. From heaven 기도로 세상을 정복할 세대 잃어버린 영원 가슴에 안고 yeah. The call from heaven 기도로 세상을 다 정복할 세대 잃어버린 영원 가슴에 안고 사람 주볼 때까지 주만 위해 사는 We're the Jesus generation 네, 오늘 Q&A 시작하는데요. 네. 살짝 주제가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거 제목을 뭘로 해야 되나. 맞아요. 고민 많이 했어요. 일단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 정했어요. 질문은 결혼인데, 네. 믿음 있는 사람끼리 꼭 해야 되느냐. 네. 네, 믿음 없이, 믿음 없는 분과 결혼하는 거는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거든요. 네. 조금 무거울 수는 있는데, 꼭 무겁지만, 어떻게 보면 무겁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결혼. 상윤 씨는 어때요? 또 이제. 네? 결혼 자체가 일단 무거운 것 같아요. 아, 근데 나는 한국에 비하면 뉴질랜드는 네. 결혼에 대해서 되게 좀, 후리하잖아요. 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 있는 분들이 일찍 결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더 그게 압박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한국은 취업, 만큼 힘든 게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굳이 늦게 해도 그냥 좀 그래 일 취업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일 때문에 늦게 했나 보다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 빨리 하는 것 같아서 빠르긴 빨라요. 빨리. 저도 한국에 네. 비하면 되게 빨라요. 20대 네. 때 다 하니까. 네. 네. 근데 한국은 20대 때 하고 싶어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또 배우자 힘들죠. 될 사람이 있다고 해서 결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하니까. 그렇죠. 여기는 솔직히 돈이 그렇게 크게 없어도 네. 뭐 처음 플랫으로 풀펀이 있는 데서부터 플랫으로 시작해도 되고 렌트로 시작해도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이제 유민 씨가 말하는 부담감은 늦으면 늦을수록 짝이 없어서 아니면 그런 거죠. 다 가버리니까 다 가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왜 이제 왜 그러니까 나이를 더 먹으면 왜 안 하냐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아지죠. 내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동안 너무 즐겼던 거 아니야, 혼자? 아니. 자, 월요일에 그렇게 말이 없다니 오늘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성현 씨는, 나 지금 성현 씨한테 물어봤는데, 갑자기. 아, 또 이런 거에 또. 아니에요. 괜찮아요. 성현 씨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성현 씨도 비슷해요? 유민 씨가 말하는 거랑?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아, 아닌가? 그런 건 아닌데.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안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은 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고 말해주고 그 이유는 그러니까 짝이 없어서 상대가 없어서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오케이 한번 다시 딱 바꿔서 얘기할게요. 네. 상대가 없다. 그러면 결혼은 하고 싶어요, 유민 씨? 하고 싶죠. 결혼? 성윤 씨는? 네, 저도 하고는 싶죠. 근데 만약에 상대가 있어. 네. 네. 진짜? 근데 믿음이 없어. 그 상황에서는 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오늘 주제거든요. 그런 적이 전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 믿는 사람은 아니고 네, 다른 종교를 가진 분이셨는데 저는 그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종교가 다르다고 이게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을 못 하다가 딱 맞닥뜨리니까 그걸로 뭐라 해야 되지? 논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막 권유를 한다기보다 어쨌든 약간 그런 식으로 어쨌든 좀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건 그런 게 아닌데 그쪽은 이제 그쪽 종교관을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다르니까 그걸로 또 되더라고요. 그게 악의가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종교가 다른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현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막 마음에 드는 여자 생겼는데 믿음이 없어. 아니, 그 전에 그런 뭐 경험 있다고. 아 그런 경험은 없는데 전 글쎄요 그 처음부터 마음이 안 갈 것 같아요. 아 아무리 칼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아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 외모가 저가 매력을 느끼는 어떤 그런 외모라고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상형? 예, 이상형 예, 이상 예를 들어서 이상형이라고 한다면은 끌리는 게 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과 평생을 하는 건데 같이 그 가치관이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같이 이렇게 살 수가 없을 예, 해 나갈 수 있을까? 막 같이 제가 저도 이제 막 섬기는 것도 있고 교회 이해 못 있는 것도 예. 주말 되면 놀러 가고 예. 싶고 그래야 되는데. 예, 예. 그런 것도 막 있겠죠. 그럼 또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또 저는 또 갑자기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아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어머님 목사님이신데 결혼할 저는 이제 딱 이상형이었어요. 아 그래요? 제 아내가 결혼하기, 그러니까 다시 만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 군대 제대하자마자 알게 됐는데 너무 뻑 가서 내가 뿅 가가지고 뻑 같아. 뿅 가서 말 좀 순한 언어 순하지만 이렇게 뿅 가서 대시를 했는데 이틀 만에 채웠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제대 막 했으니까 직업도 뭐도 근데 그러다가 이제 6년 뒤 다시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이번에 놓치기 싫어가지고 이제 막 매달렸죠. 근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어머니가 처음에 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 결혼 못할 뻔했었어요. 근데 저희 이모님이 딱 어머니한테 한마디 딱 했는데 그게 이제 먹힌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목사면은 믿는 사람들 챙기는 게 우선이냐?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우선이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한 거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유민 씨랑 같은 게 전도를 하는 케이스를 원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전도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신앙관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딱 굳건하게 있어야, 중심이 잡혀 있어야지 믿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굳건히 딱 박혀 있지 않으니까는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꼴이 된 거고 가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다행히 저는 흔들흔들거린 상황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내를 훈련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또 아내가 다행히 강의 듣는 거, 좋은 말씀 듣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밑에서부터 이제 아예 전혀 성경을 모르고 있던 사람인데, 거기서부터 훈련하고 귀티하는 법 배워가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피곤하죠. 너무 잘 배우셨어, 이제. 너무 잘 배우셨어. 너무 FM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이제 좀, 제가 4대째거든요. 모태신앙이 항상 이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쯤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엄마한테 씹은 것 같다. 장가 온 것 같다고. 남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은 이제 독립이라는 걸 하면, 부모 그 그늘 밑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좀, 어머니한테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스타일로 닮아가니까는 이제 엄마한테 장가가는 그런 느낌 남편인데 맨날 잔소리 듣고 뭘 해도 나는 뭐 못나 보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또 Q&A에서 신세탄하게 됐는데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알리의 하늘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숨결로 부르시네 하늘의 알리의 하늘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Q&A 주제, 결혼 믿지 않는 사람과 해도 되는 건지 그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전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면 된다라고 말한 유민 씨는 네. 전도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효쌤이 네. 말하신 대로 진짜 제 중심이 딱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누구를 전도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섣불리 저는 강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왜 가끔 길에서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좀 강요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안 믿는 애들은 그 거부감 반응이 되게 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저렇게 거부 반응이 있게까지는 나는 못하겠고 일단 아직 내가 더 중심이 서야 되겠구나 해서 아직까지는 오케이 못하고 있죠. 그리고 성윤 씨는 그래도 무조건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썰전으로 바뀌었어. 근데 그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느냐 다른 종교가 있는 사람을 만나느냐 아, 그것도 또 다른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 다른 종교가 있는 사람 네, 다른 종교 있는 사람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그건 힘들어요. 그게 정말. 그 성윤 씨는 할머님 밑에서 이렇게 자라시면서 독실한 불교 신자셨다고 하셨잖아요, 할머니가. 네. 그런 영향은 없어요? 그렇게 자랐을 때. 저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 하도 어렸을 때여가지고. 네. 왜 불교는 오히려 성당 천주교 쪽이랑 비슷한 게 많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완전 상극이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 엄청 독실한 불교였거든요. 저희 엄마 때문에 이제 다 바뀌었는데. 아, 어머님인데. 네, 어머님이. 엄마가. 그럼, 저기, 유민 씨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전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그때가 아마 제가 초등학교 때였었을 거예요. 아팠어요, 동생이. 많이 아팠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거의 포기하라고 그랬는데 아빠가 되게 심각했나 보네요. 예, 거의 그러니까 아기였으니까 동생 완전 아기였는데 아프니까 이제 안 된다고 병명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거의 포기라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하다 엄마 쪽 친척 어떤 먼 친척 분이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셨던 거예요. 제가 와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권유를 한 거죠. 이거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의사도 이거 안 할 수 없다고 하는 거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엄마가 그전에는 뭐 거기 뭐지? 절에 가서도 되게 많이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믿어보신 거죠. 그럼 지금은 제 동생 건강하거든요. 아주 건강해요? 아주 건강해요. 아주 건강해요. 뭐 이상 있는 데 없고 아주 건강하거든요. 그때 이후로 엄마가 그때 믿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라는 게 계시구나. 그래갖고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제 엄청 반대를 하셨죠. 워낙 저희는 정말 불교 정말 독실했거든요. 완전 때 되면 가서 돈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하시던 건데 반대하시다가 이제 할머니도 되게 잘 이제 교회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바뀐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없으면 다른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 잘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 결혼하고 나서 네. 그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시월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네. 항상 가까워질래 가까워질 수가 없는 평행 관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할 때 네. 내 한 몸 희생하자 해서 제가 사고를 많이 쳤어요. 둘이 같은 편이 되게끔 아 일부러 정말 저 기쁜 뜻으로 한 건데 아. 아직까지도 제 아내와 어머니는 그 제 기쁜 마음을 모르고 계시 그러면서 이제 한 마음 한 편이 되게끔 아내가 어머니를 좀 더 의지하게끔 어머니도 그런 아내를 챙겨주게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는데 되게 혼났어요. 두 사람한테 다 혼났어요. 두 엄마한테.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배우자를 무조건 전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신앙이 굳건해야 되지만 그것도 때로는 상처를 준다는 거. 맞아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마음이 열 준비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 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계속 전도한다고 하는 거는 아까 유민 씨가 말한 것처럼 강요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 거부 반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더 튕겨 나가고 오히려 네. 더 안 어울려 그러고 아까 유민 씨가 말했던 대로 그게 문제 중심이 돼서 싸움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건 결과적으로 그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행실을 못하는데 그러면 교회 가야 돼. 맞아.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니까 먼저 난 하나님 믿어 하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실은 전혀 반대가 아니라 행실에서도 내가 나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이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이러는구나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게 이해를 시켜준 다음에 맞아요. 전도를 한다고 했을 경우라 말로는 했는데 막 뒤로 허벅지하고 있는 저 사람을 보면은 내가 교회 가져가면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네. 흔히 말하는 개독교 뭐 사이비 이런 걸로밖에 네. 안 보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유민 씨는 결혼 이전에 신앙이 먼저 중요한 거네요. 이왕이면 본인의 믿는 사람을 만나는 아 그래서 결론은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 세 번째 곡 또 듣고 오겠습니다. 성윤 씨가 좀 네 태연 그 쉬즈의 비워주소서 듣고 오겠습니다. 비워주소서 비워주소서 당신이 머물 수 있게 나밖에 모르는 욕심이 많은 날 다 비워주소서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보아도 볼 수 없었던 못난 나의 두 눈은 눈먼 나의 영혼을 그 손으로 다 고쳐주소서 빛으로 내게 오소서 기쁨에 울게 하소서 저희가 저 오늘 알았어요. 태연 씨가 소녀시대 태연이 아니에요. 아니라. 저희 지금까지 소녀시대 태연 씨인 줄 알고 CG가 태연 씨라고 해가지고 계속 방송에 내보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아 아니에요. CG라는 그룹의 태연이라는 분. 우리 예준 씨 오면은 한 번. 예준 씨가 태연 씨의 노래를 맨날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아. 소녀시대 태연이라고 한 거에서 저는 당연히 아. 검색을 안 해봤죠. 네. 그렇군요. 아무튼 노래는 좋네요. 그러면 지금 아 우리 지금 이제 결혼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네. 결혼은 유민 씨는 믿음 있는 사람. 네. 성윤 씨는 네 저도 믿음 있는 사람.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걸 첫 번째 질문은 끝났고 네. 두 번째 질문 있어요. 영어. 아. 예.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는지. 특히 이제 그 친구가 고등학생인데 대학교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자기가 원하는 전공이 있어요. 전공이 있는데 이 전문 용어를 많이 진짜 써야 되니까 다들 그 너가 거기 가서 할 수 있겠느냐 공부를 심지어 본인조차도 내가 과연 저기서 영어로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해요? 두 분은 어땠어요? 그, 다, 여기서 태어난 건 아니니까. 네. 각자의 나이대에 이 나라 와서 영어에 한참 부딪히잖아요. 네. 너무 어려운 또 주제를 갖고 왔나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뭘 그래도 어떻게... 뭐 본인 스스로 했던 영어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막 무작정 암기? 근데 그런 전문 용어 같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게 일단 들어가서 배우고 계속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일단 쓰게 그쵸.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심지어 키위들도 전문 용어는 모르니까. 그쵸, 모르죠. 네. 그 전공자가 그 사람들도 가면 외워야 되는 네. 거니까.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두 달 동안은 죽어라 외워라. 두 달 뒤부터는 살만하니에요. 그래서 살만하다. 어떻게 살만해요? 그 두 달 동안 배운 단어로 계속 써먹으니까. 그 전문 그쪽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뉴질랜드 이야기에서도 봐서도 많은 분들이 영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제 좀 궁금한 게 두 분은 이제 와서 네. 어렸을 때부터 와가지고 뭐 영어를 배울 때 네. 본인들만의 좀 노하우나 스킬 그런 게 있나 해서. 뭐 있으세요? 저는 그냥 많이 써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 해보고 그냥 무작정 영어를 써봐야 느는 거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 늦은 나이에 오신 거잖아요. 여기 저랑 그쵸. 저희가 네. 여기 처음 왔을 때 오셔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그래도 이제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로 계속 아버지께서도 계속 부딪히면서 하다 보면서 지금은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하시니까 아무래도 계속 써봐야 늘지 않을까 싶어요. 써봐야 된다. 네. 그렇죠. 유민 씨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왜 문장 하나에 항상 쓰는 그 고정된 문장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해야 할까? Hello, how are you?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거보다 문장, 단어 말고. 문장 같은 거. 항상 그 뭐라,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냥 그 픽스되어 있는 그 문장들이 있는데. Good morning. 그런 거 나의 영어 레벨이 나오고 있어. 아, 예를 못 들겠는데. 그러니까 보통 항상 자주 쓰는 문장들. 예, 뭐 예, 자주 쓰는 그런 문장들 딱 정해진 문장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들으면 그걸 외웠다가 항상 그 외운 걸 그대로 써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예 통째로 문장을 외워가지고 어차피 그 말에는 그 문장만 딱 고정이 돼 있는 문장이니까 그것만 써도 일단 대화 반을 먹고 들어가지 않나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웅재 씨가 부릅니다. 소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은지 씨의 소원 듣고 왔습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주제, 결혼보다 더 어려운 주제를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네. 영어 딱 얘기 나가니까 너무 어려워요. 유민 씨 너무 반응이 너무 좀 틀려지는데요. 네, 너무 계속 어려워요. 눈만 깜빡깜빡. 네. 아, 근데 저는 굳이 영어를 잘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그러니까 솔직히 영어를 우리가 잘해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뭐 강연을 한다거나 뭐 진짜 영어만 많이 쓰는 그런 뭐 전문 직종 미팅만 이런 게 아니라면은 내가 생활하는 데만 배워도 만큼만 배워도 지장은 없지 않을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영어 하면 일단은 우리 너무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완벽한 영어를 하려고 하잖아요. 브로큰 잉글리시가 아니라. 근데 솔직히 완벽한 영어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솔직히 못해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나는 굳이 뭐 어려운 문법 써가면서 고급 영어 쓰는 것보다 초딩 수준의 영어라도 내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게 영어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내가 막 어려운, 근데 뉴질랜드는 특히나 어려운 단어 전문 영어 써도요, 그거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뉴질랜드. 아, 그런가? 뉴질랜드는 이민자들이 많으니까. 내가 아무리 영어 잘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영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뉴질랜드가 영어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잘하는 사람보다 영어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나라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시티 나가봐요. 영어 잘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다 외국인들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아니니까. 많으니까. 심지어 레스토랑 가가지고 아, 나 뭐 주문하지 막 긴장하고 있어요. 상대방도 영어 못해요. 맞아. 중국 식당 가면 제일 크잖아요. 중국말해요. 내가 중국인지 내가 영어를 해도 상대방 네. 중국말을 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나만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너무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여기 사는 현지인들하고 비교가 됐을 때 그래 보이는 거지. 그치. 그냥 다른 데 나가면 예, 딱히 그렇죠. 미국 뭐 호주는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데나 영국 가면 영어 못하면 조금 무시당하고 차별당하잖아요. 영국 같은 데 그렇죠. 이 나라는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면 극하게 망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물론 이제 뉴질랜드 외곽은 몰라도 오클랜드는 워낙 외국인들이 다민족이 많다 보니까 여기 인종차별에 그 소문나면 끝나니까 오히려 영어 못한다고 하면 친절하게 또박또박 다 설명해주고 뭐 기관 같은 데서는 통역관까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나만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닌데 괜히 그 영어 딱 갑자기 영어 앞에 딱 써버리면은 갑자기 긴장이 되면서 시야가 좁아지고 귀가 막 막히고 막 이런 증상이 남아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굳이 그런 비유를 안 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어려운 단어보다 쉬운 단어를 하면서 그쵸, 그러면서 일단 소통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가 이건 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하죠. 네. 자, 우리 이 곡은 유미 씨가 소개시켜줘야 돼요. 아, 예. 주리 씨의 그 사랑이 나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아주 오랜 방황 끝에 나 여기 서 있네. 어지러운 시간 속을 헤매어 찢겨 울던 나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던 날이 주의 강한 손 다가와 나를 붙들어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네, 주리 씨의 그 사랑이 나를 듣고 왔습니다. 항상 친근해요, 주리 씨가. 네. 네,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하자면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오면은 어학원을 다녀요. 네. 어학원을 다녀보셨어요? 네,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왔을 때. 그렇죠. 다녀보셨죠. 네. 거기서 뭐 가르쳐줘요? 기본 영어? 문법. 네. 문법이요? 문법 가르쳐주잖아요. 기억이 안 나네요. 단어? 문법? 뭐 그 정도?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문법을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막 거기 성적이 좋아도 실생활에서 이 문법을 활용해서 영어를 해야 되는데 그 내가 원하는 말을 표현할 단어를 모르면 문법이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현할 말 그 단어가 그쵸.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학원에서는 학생들 다 시츄에이션이 다 틀린데 그 사람들에 맞춰서 필요한 단어들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학원에서 교과서에 있는 단어들 실생활에 쓸만한 단어 하나도 없잖아요. 한국 교과서는 유독 그런 것 같아요. 한국 교과서도 네. 그렇고 이 나라 학교 교과서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컷 영어를 하고 그리고 뭐 유학원에서는 여기 한국 사람 별로 없습니다라고 들여보내도 반 애들끼리 하는 영어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문법을 써먹을 수가 없는 단어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뉴질랜드 이야기나 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은 말을 해요. 근데 이거 지킨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네. 지켰던 애들은 다 크게 변화를 느꼈대요. 그게 뭐냐면은 하루 종일 살면서 영어를 벽이 부딪힐 때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면은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큰 단점이 머릿속에서 번역을 한다면 네, 맞아요. 그 사이에 타이밍을 놓쳐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단어를 몰라가지고 놓쳐 그 순간 말을 못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맞아요. 하루 일과 끝나면은 그 문장들을 한글로 쭉 쓰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구글 번역기를 쓰든 사전을 찾든 영어를 한번 번역해 봐라. 거기서 이제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 단어들을 가지고 네 너만의 단어집을 만들어라. 하루에 세 문장만 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외우라고 하면은 그 다음 순간 똑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그 순간에. 그럼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벽이 부딪히잖아요. 네네. 그럼 또 그것도 적는 또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세 문장씩만 3개월만 해도 단어들이 꽤 나오거든요. 내가 몰랐던 단어들. 그러겠다. 왜냐면 내가 그 상황에 닥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어떤 단어를 외워야 될지 모르니까 네, 사람들은.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무슨 100단어지 뭐 이거 백날 나한테 소용없는 거 외우는 것보다는 나한테 필요한 걸 외우는 게 좋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첫 두 달이 항상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때만큼 열심히 할 기회가 없고 그 지나면 이제 영어 안 해도 사네. 영어 꼭 필요한 거 아니네. 하면서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네. 나 혼자 또 얘기했네요. 네, 이게 영어 잘하시는 방법 답이 되려는지 모르겠네요. 영어는 진짜 평생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말도 마찬가지고. 근데 진짜 배웠던 것도 안 쓰면 까먹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가끔 이제 환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키 환자분들이 오면은 제가 그 공부할 때 배웠던 그 말들을 막 해요. 네. 내 머릿속에 백지야. 아. 그래서, 거기에 계속 끄덕이고, 잠깐 가서 이제 옷 갈아입고 누우세요. 근데 바로 와가지고 막 사진 찾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뭐 영어 공부 잘한다고 해도, 이거 꾸준히 안 쓰면. 맞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한국말이 어눌해져. 제가 그래요. 영어도 어눌한데 네, 제가 한국말도 어눌해.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서 그 네. 단어가 맞아, 맞아. 이거 많이 썼던 건데 이거 뭐지 뭐지는 그런 것들. 맞아. 영어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한국말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벌써 우리 성윤 씨가 2회 녹음 네. 참여해 주셨는데. 네. 네. 라디오 처음 해보죠? 네, 저 처음이에요. 별거 없죠? 네, 처음에 되게 많이 긴장을 했는데 이틀째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목소리 톤이 줄어들었어요. 네. 월요일에 월요일 거 녹음할 때는 자기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조성입니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되게 좀 자연스러워. 네. 좀 더 나오실래요? 안 잡을게요. 이틀만. 아무튼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방송에 좀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때요? 그 소감이 그래도 라디오 나오는 소감.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나중에라도 한번 또 시간 되면. 네, 나중에. 바쁠 때는 뭐 제가 오라고 하기 미안하고. 네.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네, 언제 시간 되면. 와주세요. 불러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내가 진짜 그 물어보려고 했던 걸 안 물어봤는데 지금 한번 물어볼까요? 뭐요? 그, 이상형? 여기 오면 꼭 한 명씩 물어봐야 돼요. 여자친구가. 결혼 못 없어서 아까 잠깐 없어요. 어떤 짝을 보내요? 갑자기 이상형이 보세요 물어봐도 돼요. 마무리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형. 이상형. 그 김연아 선수 같은 운동 잘하는 여자. 야 하얗고 쌍꺼풀 없는. 그렇군요. 하, 네. 김연아 씨가 하얘요? 하얗지 않아요? 하얗죠. 아, 하얘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도 쌍꺼풀이 없었거든요? 네. 살이 찌니까 쌍꺼풀이 생겼어요. 진짜, 그러니까 눈꺼풀이 이게 이제 약해져서 그런가 봐요. 쌍꺼풀이 네. 생기더라고. 좋은 건데요? 근데 무식한 쌍꺼풀 있잖아요. 진짜 성형수술, 쌍꺼풀 수술 잘못한 거죠. 일자로 그냥 딱. 아웃라인. 아웃라인 막 딱 있는 거.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아닌 게 정말 잘. 그리고 또, 이상형. 그냥 김연아 선수 끝? 그래도 이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네. 그냥 착하고 선하고, 사람들 사랑할 줄 알고, 이런, 네. 사람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너무, 너무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오지랖이 넓다는 거지. 네. 같이, 이게, 그 봉사하고 섬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근데. 진짜 저 때문에 곧 봐야 힘들었거든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말하는데 아내는 내가 매번 사람들 얘기할 때마다 이름이 바뀌니까 누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싫은 여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막, 유흥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매력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진짜? 네. 그럼 막 책만이 지적인 여자 아니면 좀 차분한 사람 좋아하시는? 차분한 사람이 되나? 그런 건가 봐요. 키가? 키는 막 별로 그렇게. 본인 키가. 한전이다. 거기까지. 그냥 여자 키로 하지, 그러셨어. 선호한 여자 키는. 그게 뭐, 키는 상관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주변에 김연아 닮으실, 그 다음에 참하고, 사람 좋아하고, 착하고, 유흥을 싫어하시는 분 있으시면, 저희 페이스북 작은 여유가 그린 풍경, 또는 저기, spmtv.kr, 현지하면.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사진 성윤 씨 사진 찍어서 정말 능력 있고 참해요. 참아 남자한테 참하다 하면 좀 그런가? 왜요? 남자도 그럴 수 있지. 저는 되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처음 모시고 온 분이잖아요. 네네. 웬만하면 제가 교회에서 모시고 안 오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지금 뭔가 창피해가지고 내가 아무튼 근데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그 여자분들 중에서 있으시면 공개구원을 저도 당했어요. 연락 주십시오. 네, 그럼 이제 우리 퇴근할 시간이 됐네요. 네, 이틀 동안 우리 녹음 같이 참여해 주신 성윤 씨 감사하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곡 손승현 씨의 너무 늦은 건가요? 뭔가 제목이 좀 뭔가 와닿는데 너무 좋겠어요. 네, 저 들으면서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린 풍경의 효쌤, 유민, 성윤 이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ye. Terima kasih.